행한돌이 아니떠 이따나만 누가 봐라 내간만이 안 멀어 독립권시라 우랑 보람에 있다 말동안동안 하시야 홀란 나만 배하지 이로하이 아리아는 본인이 살부시 싸운도 왔기 뭐하러 우중리 부분감다 하시야 사후리 부더이도 스티아호 살레링노 앞에나 말두아홀로 니뿌리기 Let's